고칼슘혈증, 내 몸속 칼슘 수치가 높아질 때 나타나는 증상부터 원인, 최신 치료법, 그리고 생활 속 예방 방법과 건강한 식단까지 당신의 건강을 위한 필수 정보를 지금 확인하세요. 내 몸의 칼슘 시계, 혹시 너무 빠르진 않나요? 우리 몸의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하지만 이 칼슘이 피 속에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칼슘 혈증이라는 상태인데요. 언뜻 들으면 칼슘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몸의 정교한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 속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고칼슘혈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고칼슘혈증, 이것이 궁금해요. 고칼슘혈증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몸속의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경전달, 근육수축, 혈액응고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 칼슘 수치는 뼈, 신장, 그리고 부갑상샘 호르몬 등에 의해 아주 정교하게 조절되는데요. 이러한 균형이 깨져서 혈액 속 칼슘 수치가 정상 범위 이상으로 높아지는 상태를 바로 고칼슘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되며 대개는 건강검진이나 다른 질환 검사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 알아보기. 고칼슘혈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부갑상샘 기능 항진증입니다. 우리 목에 있는 작은 부갑상샘이라는 기관이 칼슘 수치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해서 피 속의 칼슘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특정 암 질환, 특히 뼈로 전이된 경우 과도한 비타민 D 섭취, 장기간의 침상 안정, 일부 약물 복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고칼슘혈증의 치료는 원인과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칼슘 수치가 약간 높다면 특별한 치료 없이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칼슘 수치가 매우 높거나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액치료,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으로 충분한 수액을 주입하여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촉진하고 탈수를 막아줍니다. 약물치료,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는 것을 막거나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돕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원인 질환치료, 부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원인이라면 수술을 통해 문제를 일으키는 부갑상샘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암이 원인이면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고칼슘혈증을 일으키는 특정 원인에 대한 표적치료제 개발이나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고칼슘혈증을 100% 예방하는 것은 어렵지만 몇 가지 생활습관으로 위험을 줄이거나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 기능을 돕고 칼슘이 소변으로 잘 배출되도록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지나친 칼슘 섭취는 피하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은 유료진과 상해 후 적절히 섭취합니다. 활동적인 생활, 장기간 침상 안정은 고칼슘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활동과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칼슘혈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생활습관. 고칼슘혈증은 칼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좋은 음식을 권하기보다는 칼슘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식단을 권장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이 칼슘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 통곡물, 채소,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여 소화기 건강을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저지방 및 저염식,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좋으며 칼슘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한적인 칼슘 섭취, 우유, 치즈 등 칼슘 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 쬐기, 비타민 D가 중요하지만 과도한 비타민 D 섭취는 고칼슘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적절히 햇볕을 쬐거나 보충제를 먹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과도한 침상 안정은 고칼슘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의하여 걷기, 가벼운 유산소 운동 등 적절한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뼈 건강과 온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몸의 균형을 위하여 고칼슘혈증은 우리 몸의 중요한 균형이 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혹시 목마름, 소변량 증가, 피로감, 구토, 변비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잊지 마세요.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